남자, 모두 네가 사랑할 노란 꽃을 든 남자. 그대 향기에 취해 난 또 몽롱해지고 꺾이지 말아줘 제발 너만. 찹쌀떡, oh, right. 찹쌀떡.